but no rules. Ah, 머리 작게 좀 lights off tonight. 나 참을 수 없을 것 같아, losing myself. Yeah, yeah. 낮에는 turning back, 불가능해는 점점 더 깊은 어둠에. 너무나 짜릿해, 난 눈을 감을래.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, out of control. Ooh, yeah. 싫은데, I can't stop me, can't stop me, can't stop me.